UBS.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의류학과 학우님이시네요. 어쩐지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학우님을 보는데 뭔가 포스가 남달랐달까요? 오늘 코디는 어제부터 밤샘 디자인 과제가 있어서 대충 편하게 입은 거라고요. 저와 같은 검정색 면티를 입었는데도 손님이 입은 면티는 왠지 좀 명품 같아 보이고 피곤해서 눈 밑에 내려앉은 다크서클까지 스타일링의 일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왜인지 갑자기 전 의문의 1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밤까지 새셨는데 과제 아이디어는 잘 나왔나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늘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거장의 작품을 참고하거나 뇌를 쥐어짜며 깊은 고민에 빠지잖아요. 뿌듯한 표정을 보아하니 손님은 이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고민이어서 타로 가게를 찾아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고민 해결을 위해 이제 오늘의 타로 카드 한 장을 뽑아봅시다. 아이고, 그새 우리 손님께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네요. 어제 밤을 새서 그런지 피곤하신가 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가득 채워지는 노래 한 곡 들으며 손님을 깨워볼까요? 오늘의 타로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사고 팔리는 갤러리가 보입니다. 직접 그린 그림을 팔고 한쪽에선 이를 평가하여 값을 매기고 누군가는 그런 그림을 사고 있네요. 그런데 어딘가 아파 보이는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온몸이 부들거리며 마비된 듯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연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의 눈길 끝에는 갤러리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림을 보고 남자가 반응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호흡곤란, 현기증, 위경련, 전신마비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을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미술 작품 말고도 문학 작품, 음악 또한 이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의류학과 하구님의 고민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께서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 거장들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며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채, 질감, 빛의 사용을 보고 나면 디자인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마구 샘솟는 거죠. 다만 너무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고 나면 전신이 마비되는 것처럼 굳어버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초흥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탕달 증후군의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시조 적과 흑의 작가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이클 잭슨, Black or White. 소설 적과 흑을 지은 스탕달은 평소 미술 작품을 즐겨 감상했습니다. 1817년 그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여행하던 중 산타크로체 교회에서 미술 작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 상태에 빠져 호흡곤란까지 겪었다고 해요. 스탕달은 그때의 느낌을 자신의 일기에 낱낱이 적었습니다. 아름다움의 절정에 빠져있다가 나는 천상의 희열을 맛보는 경지에 도달했다. 모든 것들이 살아 일어나듯이 내 영혼에 말을 건넸다. 이런 그의 증상은 한 달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해요. 훗날 이탈리아의 정신의학자는 1989년 자신의 저서에 작가 스탕달이 겪은 증상을 증후군으로서 정의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1885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개관하자 작품을 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를 보고 작품에 매료돼서 함께 간 친구가 혼자 미술관 구경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흐는 그림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이 그림 앞에서 2주만 보낼 수 있게 해준다면 남은 수명의 10년이라도 떼어 자네에게 주겠네. 스탕달 증후군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979년 전 세계에서 고전 미술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렌체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집단적으로 며칠 동안 스탕달 증후군에 시달렸습니다. 이 증상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20대에서 40대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았고 독신자나 2명에서 5명 정도의 소그룹 여행객들에게서 특히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즐겁게 여행하려고 간 피렌체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영영 못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다행히도 스탕달 증후군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손님처럼 말이죠. ACDC Shoot to Thrill. 알로호모라. 심리학자의 타로가게 라디오 속 코너 시간입니다. 잠긴 문에 여는 역할을 하는 주문 알로호모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문을 열고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재밌고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스탕달 증후군을 경험했다는 미술 작품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인 마크 로스코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주로 보면 구체적인 형상이 사라진 대신 빛을 발하는 색들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사각형의 화면에 검정과 빨강을 대비시킨 대형 화폭을 감상하다가 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엄청난 크기의 화폭에 칠해진 비비드한 빨강과 검정의 대비는 저를 압도하는 듯합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그래서 그 작품명이 뭔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마크 로스코는 그림과 대면한 개인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장면의 재현이 아닌 색채의 구현으로 가득 채워진 그의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많은 자유도를 부여하는데요. 그는 언어로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상이 영향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림 앞에서 관람자가 어떤 경험을 하건 느낀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수많은 그의 작품들을 모두 언타이틀들로 제목을 지었은 이유입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길래 사람들이 졸도하기까지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직접 눈앞에서 그 그림을 감상하고 싶네요. 나에게 돌아오기가 G드래곤 무제 어렵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네가 떠나버린 그날에 도무지 말로 널 울리고 돌아서서 후 오늘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너에게 용서받기보다 죽는 게 더 쉬울지 몰라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내 진심이 닿을지 몰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 그난 거짓말도 못하고 돌아오기만 기도해 미안해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나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우리대로 이젠 끝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너에게 마음을 난 믿을 수 없어 Can't let go Cause we never know 내게 너 같은 너에게 나 같은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신 없어 Nobody know 손님께서는 걸작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매번 그러기엔 건강에 무리를 주게 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딱히 그 브랜드를 크게 의식하거나 특정 이미지를 연상하진 않죠. 하지만 생각 외로 브랜드는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캐나다와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창의성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책갈피, 귀걸이, 봉투 오프너 등이 쓰인 종이 클립을 참가자들에게 건네며 그것들의 활용법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라고 했죠. 그런 뒤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라고 하고 0.013초, 즉 인식이 한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애플과 IMB의 로고를 반복적으로 화면에 노출시켰습니다. 실험 결과, 애플이 경쟁사인 IBM에 비해 창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애플 로고가 자동적으로 창의성에 필요한 심리적 구성 요소를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애플 로고에 노출된 참가자들이 IBM 로고에 노출된 참가자들에 비해 종이 클립에 적힌 물건들의 활용법을 고안하는 창의성 과제에서 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해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랜드 로고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은 셈이죠. 미대생들이나 디자인하는 분들이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저는 애플 제품만을 선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대생들만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를 알고 나니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애플 로고를 인식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창의적인 성향을 자신과 연관시킨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포르쉐 광고를 보면 운전할 때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지는 것처럼 코카콜라를 마실 때면 마음이나 행동이 젊어지는 것처럼 아웃도어 브랜드 옷을 입으면 모험을 즐기고 싶은 것처럼 애플 제품을 쓰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 말 꽤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리조 Better in Color JF Kennedy's Kiss Hood Celebrities Don't matter to me Cause I like everything You can be my lover Cause love looks better in color Big, big energy Tastes like collard greens Big ass patty cake Hey, happy day Bitch, don't label me I'm me famously Nobody's safe, nobody You and you and you and you My lover, cause love looks better in color. Yeah. don't hear me. 6'6" piston, tiptoe kiss him, cat call kittens, whole milk lick it. See... 우리는 모두 창의적으로 태어났지만 커가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나는 누구든지 예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다. 그래야만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릭 요한슨의 말처럼 오늘도 밤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연주하고 노래하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모든 한양대 예술가 학우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처럼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은 이 가게에서 곧 작고 독특한 심리학적 상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 타로 가게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야매 심리학자 성재훈이었습니다. UBS